난 너를 원망해 또 너의 시간을 미워해 너를 잃어버린 난 모든 게 무의미해 그리워하지 않아 난 네가 보고 싶은 게 아냐 난 내게 쥐어준 너의 사랑 you. 기억해내고 싶지 않아 진심으로